오늘 아침 신문 사회면에는 비슷한 또래의 두 젊은이의 사진이 나란히 실렸습니다. 한 명은 140이라는 높은 지능지수를 지닌 청년이었고 또 한 명은 심한 뇌성마비로 단추 하나 제대로 끼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죠. 하지만 뇌성마비 청년 강현욱 군은 가난과 장애를 이기고 312점이라는 높은 학력고사 점수를 거둬서요. 원하는 대학에 입학한 인간 승리의 주인공으로 그리고 또 한 명 그 머리 좋은 청년은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할 만큼 어마어마한 컴퓨터 사기로 경찰의 추적 끝에 잡혀서 둘 다 신문 사회면 톱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FM 영화음악 가족이시라면 제가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을 할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자, 오늘 첫 곡 미래는 성실한 사람들의 몫이라고 담담하게 얘기하는 강현욱 군께 띄워드립니다. 연건 스투 중에서 본조비가 부른 Blaze of Glory였습니다. 이거 광주 북구 딸부잣집의 최한별 씨 그리고 서울 중랑구 무기동의 사진숙 씨도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렇게 강현욱 군처럼 건강한 젊은이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대전 동구 삼성일동의 윤은재 씨 이분도 참 건강하고 부지런한 학생인 것 같아요. 아, 요즘에 붕어빵 장수를 그만두고 요즘에는 갈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다고요. 엽서에다가 따끈따끈한 붕어빵을 그려주시고 맛있게 드세요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광주 서구 화정동의 이창환 학생. 눈물을 흘리는 버드나무여 왜 울고 있나요? 당신의 친구가 멀리 떠났기 때문인가요? 당신의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던 친구의 행복한 미소는 이제 영영 사라졌지만 버드나무여 울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는 떠났을지라도 영원히 우리 곁에 있을 겁니다. 마이걸에서 소녀 바다에 시를 적어주셨습니다. 마이걸 중에서 If you don't know me by now, Harold Melvin and the Blue Notes의 노래 띄워드릴게요. That we've been through, you should understand me like I understand you. Now, baby, I know the difference between right and wrong. I ain't gonna do nothing to upset our happy home. We only act like children when we argue for the fight. If you don't know, if you don't know. Our own funny moves. I've got mine. Woman, you got yours too. Just trust in me like I trust in you. As long as we've been together, that should be so easy to do. "현아라는 소중한 친구를 갖고 계신 영준 씨, 서울 삼성동의 김문주 씨,

영화 사랑과 슬픔의 볼레로로 우리에게 친숙한 곡이죠. 라벨의 볼레로, 헨리 맨슨 악단의 연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웅장하고 감동적인 곡이 아주 재미있게 쓰인 영화가 한 편 더 있죠. 더들리 무어와 줄리 앤드루스 그리고 보 데릭이 주연한 영화 텐입니다. 모든 일에 권태를 느끼던 40대 중반의 작곡가 주우진은 어느 날 한 젊은 여인을 우연히 만납니다. 주우진의 눈에는 이 여인 제니퍼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비칩니다. 그녀를 잊지 못하는 주우진에게 상담의사가 묻습니다. 제니퍼가 텐, 그러니까 10점 만점짜리 여인이냐고요. 조지가 대답하죠. 그 이상인 11점이라고요. 여하튼 우여곡절 끝에 제니퍼와 하룻밤을 지내게 된 조지. 그날 밤 제니퍼는 볼레로를 틉니다. 그녀에게 이 볼레로는 침실용 음악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조지는 남편이 있는데도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제니퍼에게 거부감을 느낍니다. 평소 정신적인 사랑을 소중히 여기던 그에게 그녀는 10점짜리 이상형이 아니라 0점짜리 타락한 여자였던 겁니다. 이처럼 영화 제목 10은 10점, 그러니까 만점의 여성을 뜻하는 말이었죠. 하지만 영화를 보기 전에는요, 그 제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숫자로 된 영화 제목에는 분명히 어떤 뜻이 숨겨져 있을 텐데요. 몇 작품 함께 알아봅니다. 숫자로 된 영화 제목이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품이 페데리코 페리니 감독의 이탈리아 영화 8과 2분의 1이죠. 이 영화 제목은 누구나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요.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는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 제목은 펠리니 감독의 작품 수를 의미하고 있죠. 펠리니 감독은 이 영화를 찍기 전까지 6편의 장편 영화를 만들었고요. 또 2편의 옴니버스 영화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알베르토 라투아다 감독과 Variety Lights라는 영화를 공동 연출했죠. 이것을 통계내보면 장편 영화 6편에다가 옴니버스와 공동작업을 각각 2분의 1로 계산했을 때 모두 7과 2분의 1의 영화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의 연출 작품은 8과 2분의 1이 되는 셈이죠. 영화 8과 2분의 1, 오또 에 메조 등에 듣습니다. 오또 에 메조, 카티나 라니엘의 노래입니다. Lasso nel cielo colore di lilla, son le parole, le preghiere di una città, i desideri di un po' di umanità. Misteriosamente tu con il pensiero vai verso l'inquietudine che dalla vita vuoi, cerchi di sfuggire la realtà. Oggi pochi dubbi ma domani chissà. La bianca vela che leggera sventola già, spazzando via ricordi di ogni età. Dalla mia riva si allontana sempre di più, solo un gabbiano sa quando tornerà. Sensazioni uniche con gran voracità, briglia sciolta femmine con gran golosità. Quello che vorrai su te cadrà e la giostra si ripeterà. Gira la giostra e cercando la libertà, gira la vita e con la vita gira la folla, il mondo. Thank you. imprevedibile per le pazzie che fai. Giochi per nascondere le tue qualità, fascino ne hai a volontà, con lo sguardo afferri le tue prede, accuratamente tue certe fantasie, nate dall'onirico tuo mondo di bugie. La pigrizia è la tua regina, il pensiero vagabondo è il re. Sei l'artista abile o sei il poeta in frac, o l'aedo pazzo che più non canterà, un bambino che non ha età, giochi con la tua genialità. Pattucchiere abile o forse la Fontaine, sei Madame Bovary oppure il grande Croc, un boccaccio sei o sei Bisnou, tutto questo Guido mio sei tu. Sei una donna e femmina, capisce che c'è in te la natura duplice di un maschio e di un bebè. Ti amerò perciò di più e noi ti vogliamo bene come sei. 영화 8과 2분의 1, 오또의 메조 중에서 오또의 메조, 카티나 라니엘의 노래였습니다. 감독의 작품 편수를 제목에 붙인 영화로는 또 장자크 베넥스 감독의 IP5가 있습니다. 여기서 IP는 주인공 이브 몽땅과 한 흑인 소년이 찾아가는 이상향, 코끼리 소음을 뜻하고 5는 베넥스 감독의 작품 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특정 연도가 제목으로 쓰인 영화들도 많죠. 베르나르도 베르툴리치 감독의 1900년 노베센터. 이 영화는 구시대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음악가 베르디가 죽었다, 이런 대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때가 바로 1900년이었죠. 이 시간은 한 시대가 막을 내리고 또 다른 한 시대가 시작되는 경계선입니다. 1901년 같은 날에 태어난 농부 집안의 사생아 올무와 지주 집안의 아들 프레드. 영화는 이 두 소년의 우정과 그리고 계급 차에서 오는 대립을 중심으로 45년이라는 긴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파시즘의 대두와 쇠퇴, 그리고 공산주의의 확산,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생생한 모습들. 영화 1900년은 이처럼 역사와 인간과의 관계를 마치 한 편의 서사시처럼 아주 웅장하게 펼쳐놓고 있습니다. 1900년 노벨센터의 테마였습니다. 로만조. 로만주, 영화 1900년 노베센토의 테마였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1941도 세계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숫자로 된 제목의 영화였고요. 또 브루스 던, 키퍼 서덜랜드, 위노나 라이더가 출연한 영화 1969 역시 그 제목의 연도 자체가 작품의 주제를 나타내고 있는 영화입니다. 케네디 대통령과 마틴 루터킹 목사가 암살당한 60년대 미국. 당시 젊은이들은 베트남전이 확대되면서 더욱 혼란에 빠집니다. 주인공 랄프와 스코트는 이런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고향마저도 베트남전의 상흔으로 곳곳이 얼룩져 있죠. 영화 1969는 그런 60년대 말의 사회상과 젊은이들의 절망을 아주 깊이 있게 묘사해서 작품성을 인정받았던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또 가수 닐영이 출연했던 68이라는 영화 역시 1968년 당시 미국 사회를 그린 같은 숫자로 된 제목의 그런 영화였죠. 자, 영화 1969에 삽입된 CCR의 Green River 듣습니다. 그린 리버, 영화 1969에 삽입된 CCR의 노래였습니다. 이 밖에도 특정 연도가 제목인 영화 중에는 미래 사회를 그리고 있는 작품들도 무척 많습니다. 이 영화를 능가할 SF는 없을 것이다. 이런 평가를 받은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2001년 A Space Odyssey라는 영화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 인류가 머지않아 직면하게 될 좀 불가사의한 일들, 그것들을 철학적인 윤회 사상까지 곁들여서 표현하고 있는 대작입니다. 이 영화는 영화와 소설 양 분야에서 계속 속편이 만들어지고 있죠. 영화는 2010년 A Space Odyssey라는 제목이고요. 소설은 2030년 어스페이스 오디세이까지 출판되었다고 하네요. 또 조지 오웰의 미래 소설을 영화로 옮긴 1984년 리차드 버튼과 존 허트가 주연을 맡고 있는데요. 이 작품 역시 인간성이 말살되가는 어두운 미래를 예고한 영화입니다. 텔렉스 스크린으로 전 세계가 통제되는 전체주의 사회. 이 속에서 인간들은 생각할 능력을 잃어갑니다. 마치 로봇처럼 돼가는 것이죠. 영화 속에서 두 남녀 주인공은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전체주의를 거부합니다. 영화 1984년 중에서 줄리아 듣습니다. 유리스믹스의 노래입니다. 줄리아 And the leaves turn from green to brown And autumn shades come tumbling down Julia To leave a carpet on the ground Where we have lain Julia When the winter leaves the branches bare And icy breezes chill the air 영화 1984년 중에서 줄리아, 유리스믹스의 노래였습니다. 국내 영화 중에서도 숫자를 제목으로 한 작품들이 꽤 있습니다. 26 곱하기 365는 0. 이 영화는 26살의 호스테스가 겪는 삶의 절망 그리고 죽음을 그린 영화고요. 이현아 씨의 희곡을 영화로 옮긴 0.917도 있죠. 이 0.917은 우리가 보통 그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 빙산을 1로 봤을 때 이 1에서 눈에 보이는 부분을 뺀 나머지 물 밑에 거대한 빙산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영화는 이 제목처럼 가정생활과 부부생활 속에 눈에 드러나지 않는 갈등을 그리고 있죠. 또 현재 함영준 감독이 기획 중인 영화 제목이 9 더하기 21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는 김부남 여인의 사건을 다룬 작품이죠. 이 9와 21이라는 숫자는 바로 김부남 여인의 일생을 다 얘기해주는 그런 숫자인데요. 9살의 어린 나이에 옆집 아저씨에게 성폭행당한 후에 21년간이나 불완전한 정신상태로 살아온 한 여인, 그의 삶 전체를 이 제목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 영화 L627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이 영화도 제목만 듣고서는 무슨 영화인지 잘 모를 그런 영화일 거예요. 이 L627은 마약 범죄를 다룬 프랑스 법 조항이라고 하죠. 이 밖에도 숫자로 된 영화 제목 무척 많은데요. 일일이 열거할 순 없지만 아마 모두 나름대로 의미는 지니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수 자체에도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만큼요. 그러니까 동양에서의 3과 10, 100 그리고 서양에서의 6, 13처럼 영화 속에 나타나는 숫자들의 그 배경, 의미를 한 번씩 되새겨보신다면 좀 더 재미있게 영화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자, 다음 곡은 대구 남구 대명일동의 지병진 학생의 신청곡입니다. 영화 클로드 부인 중에서 Yesterday, Yesterday, 제인 버킨의 노래입니다. Yesterday, yesterday, like any day. Alone again, for every day seemed the same sad way to pass the day. The sun went down without me. Suddenly someone else has touched my shadow. He said, hello. Yesterday, yesterday, like any day. Alone again, for every day seemed the same sad way, he tried to say. What did you do without me? Why are you crying alone on your shadow? He said, I know. Yesterday, yesterday, like any day. Alone again, for every day same sad way to pass the day. The sun went down without you. Folding me in his arms, I've become his shadow. He said, let's go. Thank you. don't care they are. They say it's the same sad way to pass the day. Cause they all live without it, without making love in the shadows. Today I know. 바키니 부른 Yesterday, Yesterday에 이어진 곡은 영화 Dirty Dancing 중에서 Will You Love Me Tomorrow, 쉬렐스의 노래였습니다. 대전 중구 유천 일동의 이학수씨, 잘 들으셨죠?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제게 What Under I Need, I Love You라는 말을 적어주신 서울 역촌동의 유주희씨께 띄워드립니다. 대전의 방송희 씨도 함께, 밤송이네요. 방송희가 아니라 밤송희 씨도 함께 들어주세요.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의 테마, A Time For Us입니다. 자니 마티스의 노래와 함께 저는 물러갑니다. 편한 밤 되시고요. A Time For Us. Someday there'll be when chains are torn by courage born of a love that's free. A time when dreams so long denied can flourish as we unveil the love we now must hide. A time for us at last to see a life worthwhile for you and me. And without tears and thorns we will endure as we pass surely through every storm. A time for us, someday there'll be a new shining hope for you and me. Tears and thorns we will endure as we pass surely through every storm. A time for us,